너를 품에 안으면 힘겨웠던 너의 과거를 느껴 이제는 더 이상은 흔들리지만 널 지켜야 해 이제 너를 안으면 너를 사랑하는 나 흘려왔던 너의 눈물까지도 떠나버린 그 사랑을 굳이 애써 지우려 하지 마 사랑했던 만큼 기억 속에 남겨두면 지켜야 해